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프랑스가 화장품이 특히 발달한 이유는 미적 감각이 남다른 까닭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땅 대부분이 석회질이어서 수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또 물이 좋지 않으니까 피부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설입니다. 필요에 의한 발달인 셈이죠. 우리한테는 자신보다 더 유명한 소피 마르소를 데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고문서 반환이라는 선물을 앞세워서요. 프랑스 대통령 최초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고문서 반환, 이건 역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거라면 왜 진작 돌려주지 않고 하필 데즈베가 선정되고 난 뒤일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고문서 반환, 대통령 방한 둘 다 환영하면서 함께 온 소피 마르소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Viva Mari Señor. 오,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정치면에 난 미테랑 대통령의 사진보다도 이어 배우의 사진이 사회면에 더 크게 찍혔더군요. 소피 마르소가 불렀죠. Vivra Marie Senior.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체력증을 보고 나서 조금은 편안한 곡을 듣고 싶다고 하신 하이텔의 장영철 학생 그리고 인철 미애 학생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에서 가을맞이 영화 시사회 하는 것 어제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깐느에서 대상을 받은 진 캄피온 감독의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엽서로 받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시사회장에서 직접 시사권을 배부해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참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그래서 극장 측에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지참한 분에게만 그 시사권을 배부해드린다고 하거든요. 이 배부 날짜는 오는 22일, 23일 이틀간이고요. 오전 11시부터 하루에 150명씩 그 150명에게 두 장씩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300명에게 600장을 드리는 셈이겠죠.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이에요. 시사 날짜는 24일, 9월 24일 7시 반이고요. 보고 싶은 분들, 피아노 보고 싶은 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구 내당 4동의 이보나 씨. 아주 예쁜 영화에 영화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토이스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아직은 클로징 오브 더 이어가 아닌데요. 자, 이 영화에서 처음에 흘러나왔던 아주 좋은 노래 있죠? Closing of the Ears 들으시겠습니다.

탐 크루즈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은평구 가래안동의 선국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더 펌의 메인 타이틀 데이브 그루슨의 음악이었습니다. 추석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어 있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야망의 함정으로 개봉할 것 같은데요. 아우르 아프리카로 거장의 대열에 올라선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 더 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 중에는요, 자신의 영화 인생과 영화에 대한 애정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촬영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인터비스타 역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145번째 작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네치타 촬영소에서 신작을 준비 중인 펠리니 감독이 자신을 만나러 온 일본 취재팀과 인터뷰하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와 함께 여배우 아니타 에크버그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세 사람은 아니타 에크버그가 옛날에 출연했던 달콤한 인생, 라돌체 비타를 봅니다. 이 달콤한 인생 속의 아니타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25년이 지난 현실의 그녀는 주름살도 늘고 몸매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런 그녀의 변한 모습을 냉정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결코 추하거나 잔인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죠. 자,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46번째 작품은요, 베르나르토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야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죠. 겨우 나이 3살에 천년 왕국의 옥세를 서태후로부터 물려받은 아기 푸이. 그로부터 4년 뒤인 1912년, 푸이는 자신이 기르는 상자 속의 귀뚜라미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자금성 안에서만 황제로 행세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24년에는 자금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치고 말죠. 그리고 그 6년 뒤인 30년에는 결국 만주국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영화는 혼란과 격변의 역사 속에서 자신도 급격한 계급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 푸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영상 연출이 특히 뛰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촬영 감독 비토리오 스트라로는 명암을 극단적으로 대비하면서 푸이의 변모하는 인생을 단계별로 각각 다른 색채로 표현해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의 아카데미 9개의 부문을 휩쓸었죠. 음악은 일본인 루이치 사카모토가 맡았는데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죠.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었습니다. 기호학자로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죠. 장자크 가노 감독의 장미의 이름.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147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젊은 수도사인 아드소 크리스찬 슬레이터의 독백으로 시작되죠. 중세 이탈리아 벽지의 한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프란체스코 학파의 뛰어난 수도사 윌리엄, 숀 코네리가 이 원인 모를 사건에 뛰어들어 사건을 하나씩 풀어나가죠. 범인은 맹신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웃음,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편 희극론의 책장에 모두 독극물을 발라놓은 사람, 바로 원로수도사 요르게가 범인이었죠. 영화에서는 특히 푸른 달빛 아래서 한없이 뻗어있는 미로의 계단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몇백 년을 침묵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인간의 욕망.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마치 이 미로의 계단처럼 끝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장미의 이름에 삽입된 Veiator Viscera라는 그레고리우스 성가 들어보시죠. 아마 그 음울하고 우중충한 수도원이 떠오르실 겁니다. 베이에이터 비세라라는 그레고리우스의 성가, 영화 장미의 이름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48번째 작품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트남전 이야기인 풀메탈 자켓입니다. 이 풀메탈 자켓은 소총의 탄창을 의미하죠. 영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신병들의 훈련소 훈련 장면이 반,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전투 장면이 반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병사는 살인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큐브릭 감독의 영상 표현은 완전 무결에 가깝죠. 특히 전반부 40여 분 동안은 훈련소 교관의 고함 소리와 훈련에 지친 신병들의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 과정에서 그들 모두가 똑같이 살인자가 되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죠. 인간이 짓는 살인과 살인 행위, 그것은 영화 후반부에서 더욱 강렬한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베트남전이라고 하면 대개 정글전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영화 풀메탈 자켓은 예상을 뒤엎고 시가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가지 전투 장면은 인간의 공포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죠. 영화 사상 최고의 전쟁 영화라는 선전 문구가 결코 과장이 아닌 풀메탈 자켓. 개성이 없는 듯 연기하는 매튜 모디네의 연기 역시 아주 돋보이는 영화죠. 풀메탈 자켓에 삽입된 Paint It Black, 롤링스톤스입니다.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just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I left my home in Georgia, headed for the Frisco Bay. I've had nothing to live for, and look like nothing's gonna come my way. So I'm just gonna sit on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I'm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Everything still remains the same. I can't do what 10 people tell me to do, so I guess I'll remain the same. Listen, sitting here resting my bones, and this loneliness won't leave me alone. Listen, 2,000 miles I roam, just to make this dock my home. Now I'm just gonna sit at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영화 풀메탈 자켓에 삽입된 롤링스톤즈의 Painted Black에 이어 들으신 곡은 역시 월남전을 다룬 영화죠. 플래튼에 삽입된 오티스 레딩의 노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였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크리스 테일러, 톰 크루즈는 자신과 다른 모습의 젊은이들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자원입대해서 월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그의 환상을 무참히 깨워버리죠. 크리스의 소대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상사, 만즈와 엘리어스. 이렇게 두 파로 갈려 있습니다. 만즈는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전쟁 속에서 안갚음하려는 악의 화신 같은 인물이고, 엘리어스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인간성과 전우애를 소중히 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어스의 편에 가담한 크리스는 만지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삶의 환멸을 느끼게 되죠. 결국 크리스는 만지를 자살하고 전쟁이란 어느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는 추악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출세작 플래툰, 까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149번째 작품입니다. 실제로 월남과 헐리우드라는 정글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올리버 스톤 감독은 요즘에 플래툰 7월 4일생에 이어서 또 한편의 월남전 영화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월남전 3부작의 완결편인 Heaven and Harry, 그 영화입니다. 자,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50번째 작품은 프랑스 루이멜 감독의 영화 Goodbye Children입니다.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죠. 2차 대전 중 카톨릭계 사립학교에서 만난 줄리안과 유태인 소년 장. 이 두 소년은 전쟁의 관계 속에서도 우정을 키워나가죠. 하지만 장은 유태인임이 발각돼서 수용소로 끌려가고, 줄리안은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영화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루이멜 감독이 그 친구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와 세자르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한 곡 들어볼까요?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피치오입니다. 영화 굿바이 출전에 삽입된 생상스의 서주와 룬도 카피치오였습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51번째 작품은 텐기즈 아블라제 감독의 구소련 영화 후회입니다. 이 영화는 87년 깐느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모스크바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입니다. 스탈린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이 영화는 또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한 사나이가 스탈린으로 상징되는 한 독재자의 시신을 밤마다 무덤에서 다시 끌어냅니다. 결국 시체 유기범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 사나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재자.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압제가 살아있는 한 그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무덤에서 꺼낸 것이다.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면서 뭐든지 덮어두려고 하는 우리 현실이 생각나게 하는 상당히 소재가 특이한 영화죠. 자,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52번째 작품은요. 미용사의 남편, 비디오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으로 출시된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이죠.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의 땅당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은 유머러스한 얘기 속에서도 삶의 진실을 전하려고 했었죠. 이 땅당 역시 줄곧 관객을 웃기면서도요. 그 웃음 속에 진한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드르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줄거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제가만 좀 들어볼까요? 리사르 코상트가 부릅니다. Il mio rifugio. All'uscita della scuola in città ci prendemmo per mano e ti dissi io ti amo. Quando un bambino ci tagliò poi la via con un tamburo di latta e una scia e poi quel suono rimbalzò su di noi io ti amo. Il mio rifugio, il mio rifugio, il mio rifugio sei tu. Poi ti strinsesti forte insieme a me, quasi a proteggere l'ego dentro di te. Quando la neve di silenzio imbiancò tutto quel chiasso al centro della città e le nostre parole gelò, io ti amo, il mio rifugio, il mio rifugio, il mio rifugio sei tu. Poi uscì dai teatri, fumo e rose coprì i nostri passi, che contammo di baci mai dati, io ti amo, il mio rifugio, il mio rifugio, sei tu. E quando l'incanto parla ancora di te, da un quadro un'alba da ciò che non c'è, sorridendo penso ancora di te. 영화 땅당의 주제가 리샤르 코샹트가 부른 Il mio rifugio였습니다. 자, 오늘 까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를 145번째 영화부터요, 152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촬영소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 인터비스타 오늘 첫 작품으로 소개해드렸고요. 페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장작 아노 감독의 장미의 이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풀메탈 자켓, 역시 월남전을 다룬 올리버 스톤 감독의 플래툰, 그리고 루이 말 감독의 굿바이 칠드런, 구소련 텐기즈 아블라제 감독의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리스 르꽁뜨 감독의 땅당까지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비디오로 나온 것은 마지막 황제, 장미의 이름, 그리고 플래툰, 굿바이 초련 이 네 편이네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방송을 완전히 수면제로 이용한다고 하신 하이텔의 전찬석 학생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곡을 들으면 좋은 꿈을 꿀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 영화가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됐는데요. 한 남자 이반을 사이에 두고 성우인 페파와 이반의 전처, 그리고 여자 변호사, 이 세 여자가 밀고 당기는 말 그대로 신경쇠약 직전의 상황 같기도 하고, 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 곡이 삽입됐죠. 림스키 콜사코프의 세헤라자드, 이 중에서 제2악장 카란달 왕자의 이야기, 시간 되는 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학동의 세용씨 편지 고맙고요. 또 강원도 강릉의 김진우씨의 편지도 잘 받아봤습니다. 광주의 최한별씨 그 독서 감상문도 잘 읽었고요. 오랜만에 편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은 꿈 꾸십시오.